도시였습니다. 지난 휴일에 꽉 막힌 올림픽대로에서 문득 차창 밖을 올려다봤는데요. 포플러나무 높은 가지에 둥그만이 이렇게 까치둥지가 얹혀있더군요. 매연도 지독하고 사설에도 요란한 아파트 동네에서 행여 꼬마들의 손길이 미칠까 봐서 이렇게 까마득히 높은 곳에다가 둥지를 지어놨다군요. 하지만 둥지의 주인은 보이질 않고 썰렁한 강바람만 이 헐벗은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희입니다. 봄인데도 아직은 글쎄요 봄날씨 같지 않은 날이 계속되네요. 한적한 시골 감나무 위가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 이 포플러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집을 나가버린 아파트촌의 그 까치가 돌아와야만 진짜 봄이 올 것 같은 기분입니다. Puoi diventare un altro, ma due occhi che ti guardano così vicini e fermi, ti fa scordare le parole, confondono i pensieri, così diventa tutto piccolo anche le notti là. tanti volti e vedi la tua vita come la scia d'un'elica. Ma sì, è la vita che finisce, ma lui non ci pensò poi tanto, anzi si sentiva già felice e ricominciò il suo canto. Te voglio bene assai, ma tanto, tanto bene stai. È una catena ormai che scioglie il sangue di te. 노래를 들으면 괜히 이렇게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이렇게 콕콕 쑤신 느낌이 들죠. 영화 그대 안에 블루에 삽입된 카루소,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그대 안에 블루가 제31회 대종상에서도 두 개 부문에 걸쳐서 상을 탔죠. 미술과 의상상. 그리고 역시 우리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던 영화들이 전부 상을 탔어요. 서편제의 경우는 6개 부문이나 상을 탔죠. 작품상, 감독상, 촬영상, 녹음상, 남자 신인 연기상, 여자 신인 연기상. 그리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4개 부문에 걸쳐서 상을 탔네요. 심사위원 특별상, 영화 발전 공로상, 조명 편집상. 그리고 정지영 감독의 하얀 전쟁이 심사위원 특별상과 각색상, 나무조연상을 탔죠. 참 비교적 주제들이 뚜렷한 영화들인데요. 대전 인동의 이후정씨 이런 글을 보내주셨네요. 어떤 영화 비평가가 말하기를 주제 없는 영화는 혹평을 받아도 마땅하다고요. 그러나 주제 없는 영화보다 더 나쁜 영화는 잘못된 주제를 얘기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일랜드 독립군의 얘기를 조금은 왜곡되게 그린 패트리어트 게임의 영화 패트리어트 게임 얘기를 적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해주셨습니다. FM 영화음악 가족 여러분, 영화의 스릴 넘치는 장면 장면에 빠져서 혹시 잘못된 사고를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또 그로 인한 편견은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죠. FM 영화음악입니다. 여드름은 아젤리아. 예, 공유롭이 장어입니다. 난 어쩌지? 여드름 때문에. 어머? 자, 꾸준히 발라요. 아, 아젤리아. 여드름은 아젤리아.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토박 같은 여자, 여기 소나무 숲 향기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작가 앤 타일러의 영혼이 자유로운 여자, 진지한 삶과 사랑의 대화가 깃든 장편 소설 텃밭 같은 여자, 도서출판 한림원.

지난 토요일에 TV에서 아카데미 시상식 그 녹화 방송이 방영됐었는데요.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특별 명예상을 수상한 이탈리아 감독 페데리코 펠리니의 감격적인 시상 무대 기억하실 겁니다. 이 펠리니 감독은 50여 년의 영화 인생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특히 단 한 사람의 이름만은 특별히 호명하고 싶다면서 객석 쪽으로 시선을 보냅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반짝이는 눈빛을 간직한 노년의 줄리에타 마시나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남편 펠리니를 향해서 웃고 있었죠. 평생을 부부로 또 동지로 같은 길을 걸어온 펠리니 감독과 줄리에타 마시나. 펠리니 감독에게 줄리에타는 인간의 순수함과 영혼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준 은인이었다고 해요. 그런 그녀에 대한 고마움을 영화로 표현한 것이 바로 펠리니 감독이 직접 각본을 쓰고 감독한 길입니다. 조금 모자란 듯 하지만 더없이 맑고 깨끗한 영혼을 지닌 젤소미나. 그녀의 천사 같은 마음은 포악한 잔파노의 영혼조차 끝내는 울리고 말지요. 이 영화 속의 젤소미나는 현실의 줄리에타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 줄리에타가 명석한 두뇌의 박사 출신이라는 것만 빼놓고는요. 적어도 펠리니에게 있어서 이 줄리에타는 별 세계에서 온 요정이었죠. 익살꾼처럼 귀여운 모습을 하고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창조력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그런 요정이었습니다. 영화 카비리아의 밤 중에서 그 테마곡 들어보죠. 카를로 사비나 오케스트라입니다. 펠리니와 줄리에타가 두 번째로 콤비를 이룬 영화 카비리아의 밤 중에서 테마 뮤직 카를로 사비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영화는 감독 개인의 인생 경험과 떼어놓을 수가 없죠. 모든 영화들 속에는 그 연출자만의 독특한 느낌,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펠리니 감독의 영화들은 이런 자전적인 요소가 특히 강합니다. 대부분의 영화들이 자신의 과거와 또 영화 감독으로서의 현재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죠. 이탈리아 북부 해변 마을에서 자란 어린 펠리니에게 서커스단의 첫 마가는 말 그대로 별세계입니다. 그 당시 펠리니의 꿈은 멋진 서커스단장이었대요. 하지만 그가 조금씩 어른이 돼갈 무렵 서커스는 사라지고 대신 영화가 들어왔죠. 카메라와 조명, 그리고 많은 스태프과 배우들이 드나드는 촬영 현장. 이것이야말로 진짜 서커스가 아닐까요? 촬영실을 찾아서 온 세계를 누비는 촬영팀들은 그 자체가 방랑하는 서커스단이고요. 감독이야말로 서커스 단장인 셈입니다.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룬 서커스 단장, 펠리니 감독은 자신에게 가장 친숙하고 그리운 얼굴부터 이 영화 속에 담기 시작합니다. 유랑인들, 시골 젊은이, 그리고 밑바닥 인생이지만 꿈을 잃지 않는 매춘부 카비리아. 펠리니 감독은 그들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심성을 발견해내죠.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 내버려져 있거나 구속으로 내몰려 있는 인간다움. 이 휴머니티는 제수미나와 가비리아처럼 가슴 아프게 표현됩니다. 마치 서커스단의 익살꾼이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소외시켜서 약자가 됨으로써 관객을 웃기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요. 잡지 기자 생활을 하고 라디오 대본을 쓰면서 영화를 동경하던 감독 자신의 청년 시절을 그린 펠리니 감독의 데뷔작이죠. 영화 하얀 추장의 테마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안 네오리얼리즘을 대표하는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 밑에서 주국의 현실과 영화를 배운 뒤에 1960년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영화 세계를 조금씩 확장해 나갑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 대신에 이제는 부르주아와 인텔리드를 화면에 담기 시작하죠. 무대도 시골의 어느 마을이 아닌 가톨릭의 총본산 바티칸과 수많은 영화 프로덕션이 있는 로마로 바뀝니다. 이제는 중년 영화 감독이 된 펠리니를 둘러싼 세계죠. 이런 펠리니의 변화된 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이 달콤한 인생입니다. 신이 떠나버린 현대 문명 사회를 상징하듯이요. 한 대 헬리콥터가 예수상을 매달고 사라지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삼류신문의 연예기자 마르첼로지요. 그는 원래 소설가 지망생이었지만 직업 때문에 유명인들의 스캔들만 쫓아다니는 그런 활락의 도시를 배회하는 젊은입니다. 예수상이 날아가 버린 그날 밤, 마르첼로는 여러 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기품 있는 외모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욕망을 주체 못하는 막달레나. 헐리우드에서 약혼자와 함께 촬영은 육체파 여배우 실비아, 또 매춘부 아르디아나. 이들 모두 마르첼로와 사랑을 나눕니다. 이런 마르첼로의 타락한 정신을 안타까워하던 친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 스테이너였죠. 하지만 그는 아무런 변명 없이 두 아이와 함께 자살을 해버립니다. 마르첼로는 허망함에 빠져서 새벽녘에 해변가로 나갑니다. 그때 그에게 한 여인이 환상처럼 다가오죠. 언젠가 본 적이 있는 순결한 처녀 파올라입니다. 그녀는 마르첼로를 향해서 뭔가를 소리쳐서 말하는데요. 파도와 바람이 그녀의 소리를 몽땅 삼켜버려서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죠.

영화 8과 2분의 1 중에서 8과 2분의 1, 가티나 라니에리의 노래였습니다. 펠리니 감독의 영화는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의 자신과 또 영화 그 자체까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8과 2분의 1은 이제는 더 이상 작품을 만들 수 없다면서 고민하는 중견 영화감독 구이드가 주인공이죠. 그는 건강이 악화돼서 요양원에를 갑니다. 그곳에서 애인과 동료들을 만나서 그간의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눕니다. 이런 실제 상황 속에서 그의 과거와 꿈이 환상으로 표현되죠. 이 환상 장면은 아무 설명 없이 느닷없이 등장해서요. 영화를 좀 어렵게 만들고는 있지만 또 동시에 이 영화를 보는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펠리니 감독은 이 작품을 찍기 전에 심리학자 융의 책을 탐독했다고 하죠. 8과 2분의 1이 감독인 자신에 관한 영화라면 인터비스타, 이 영화는 영화에 관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의 치네치타 촬영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촬영소에서 신작을 준비 중인 펠리니에게 일본 취재팀이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동안에 펠리니는 젊은 시절 이 촬영소에서의 일들을 회상하죠. 영화 속에서 여배우 아니타 에크버그가 자신이 출연했던 달콤한 인생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요. 스크린에 비춰진 그녀는 젊고 아름답지만 현실의 그녀는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월의 흐름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카메라는 그녀의 변한 모습을 냉정하게 비춥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이상하리만치 아름답고 감동적이에요. 영화인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이는 결코 표현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영화 8과 2분의 1에 삽입된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사후곡입니다. 오늘은 레이몽 르페브르 악단의 연주로 들어보죠. 레이몽 루페브르 악단이 연주한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영화 8과 2분의 1의 삽입곡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감독들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의 사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면서 작업을 해오는 동안에 이 사단은 가족보다도 더한 유대감을 갖게 되죠. 펠리니 감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는 배우 줄리에타 마시나와 마르첼로 마스트로얀니, 그리고 주옥 같은 각본을 써주는 트리오 피네리, 엔니오 플라이아노, 또 세 번이나 아카데미 의상상을 수상한 피에로 게랄디, 이들이 모두 펠리니 팀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음악을 맡은 니노 로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펠리니의 식구입니다. 이 모두의 도움으로 자신의 인생과 생각을 영화로 표현해온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 이제 80줄에 들어선 그는 분명히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온 예술가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대로의 자신도 나쁘지 않다. 나는 나 그것으로 좋다. 나와 같은 인간은 어디에도 없다. 나는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다. 그것은 정말 근사한 일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르다.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신나는 일이다. 인천 부평 이동의 김현영 씨, 친구 상미와 함께 비디오 언제나 연인에 나오는 게임 오브 러브를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 글 적어주셨는데요. 저는 아직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도 로버트 케일러 감독의 Nobody's Perfect 이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이 게임 오브 러브는 케이션 선샤인 밴드로 밴드가 연주를 했고요. 원래 오리지널 곡은 웨인 폰타나라는 가수가 불렀는데요. 그 노래도 사실 영화 굿모닝 베트남에 삽입되었죠. 오늘은 케이션 선샤인 밴드의 연주로 게임 오브 러브 들으시겠습니다.